아버지님이 돌아가시고 걷던 길목 그립다 이런 문구가 나와서 연준이가 그런 감정을 잘 건드리는 것 같아요. 그리움. 연준이가 부담이 좀 많았을 텐데 끝까지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. 그래도 연준이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 한 팀이라는 거, 그거 연준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